너의 말투 또 너의 표정 알 수 없잖아.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, 네 맘을 얻는 일. 네가 날 기르고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을까.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. 바람 같은 맘을 내게 머물게 하는 건 어렵다는 걸 나도 알면서 말하지 않고 널 기다려. 우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. 사람이 사람의 맘을 얻는 일이라는 게 가장 어렵다고. 그렇다면 내게 다가와. 우린 왕자가 내게 말했어.